역대상하로 분류된 이 역대기서는 사무엘 상하와에서 또 역대기 하에서 기록된 것과 같은 시기에 유대의 역사를 다루지만 또 역대기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같은 자료를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또 유다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역사를 기록하면서 선지자적 또는 도덕적 관점에서 쓰였다면 이 역대기서는 유다의 다윗의 왕조에 대한 종교적인 역사를 관점을 두고서 제사장적 또 영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정치적인 사건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담긴 영적인 의미 또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전체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남왕국 또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그 통치 가운데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또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시작하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재건축과 함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무너진 그들의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의 역사를 여호와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리는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는가 아니면 버렸는가 이 두 가지 중 그들이 어떤 것을 택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통해서 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아서 자신의 나라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실한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듣는 이로 하여금 원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신실하라. 여호와를 찾고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위에 다윗의 왕조에 초점을 맞춰 기록한 여러 지파의 계보, 또 오늘 본문의 역대상 7장, 8장의 내용보다 또 9장에 기록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제사장, 또 레위인들, 회막 문지기의 이야기의 중심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포로시대 이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해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추방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들은 여호와와 또 여호와의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성전과 또 신앙을 회복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중요한 일에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책임에 따라 행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한 것이고 둘째는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 그 의식을 위해서 새롭게 헌신하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더니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갈망하던 고국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설레고 또 감격에 벅찼을까요? 하지만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은 모두 불타버리고 재만 남아있던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버려져 또 방치되었던 폐허더미가 되어버린 성읍, 그곳에 누가 살고 싶었을까요? 지난번에 LA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곳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서 지나가다가 또 산불이 난 흔적을 보았었는데, 정말 산 전체가 시커멓게 타서 저 산이 어떻게 다시 싹이 돋아나고 또 푸르르게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더운 곳인데다가 이렇게 황폐해진 성읍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도망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중심지였으며 삶의 기반을 다졌던 바벨론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폐허나 다름없었던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의 각 성읍으로 귀환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또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를 두려워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흩어진 곳을 중심으로 거주하여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가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었습니다. 느디딤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그 유래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에스라 말씀에 비춰보면 보통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을 돕는 성전 제의와 또 관련된 성직자 그룹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후에 9장 3절에도 유다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들로 시작하여서 제사장, 또 레위인, 또 회막 문지기 등 이스라엘의 핵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보면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60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더라. 또 그의 형제들이니 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문지기는 살룸과 압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26절에도 보면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들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33절에도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성읍과 성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 그곳 서전을 잡았지만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그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우두머리들, 리더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성읍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옮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요 반응인 것입니다. 3절에도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이라는 이 문장의 이 센텐스가 문장에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그들은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곳 예루살렘이 다윗 시대부터 왕국의 수도로서 정치적인 행정적인 뿐만 아니라 다윗 중앙 성소인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오리라는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제거되지 않은 당시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곳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곳에 거주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였는가를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1차 귀환자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요 또 리더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대표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황폐해진 곳에 와서 고생을 해가며 성읍을 또 성전을 또 다시 재건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과 또 신뢰함으로 가장 먼저 처음으로 그 성읍에 거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여기며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읍, 성벽, 그리고 예배의 재건과 밑거름을 쌓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여서 기초돌로 사용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막막하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것에서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또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내딛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성전과 성전에서의 예배 및 의식을 위한 준비를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읍에 거주한 것이라면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은 성전과 예배 그리고 또 의식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사실 무너진 성벽, 성읍, 성벽 또한 집들을 다시 재건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자들 또한 건축 재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거주한 사람들은 다 성직자들이고 성전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은 모두 1760명이더라 라고 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또 성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와서 거주하였을까요?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그들의 무기가, 그들의 마차가, 그들의 성벽이, 그들의 물질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심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겪게 되었는지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 또 직분을 맡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절부터의 말씀을 주목하여 볼 만합니다. 22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는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며 그 수요대로 내오며, 어떤 자는 성전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와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회막 문지기들과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맡은 자들, 찬송을 준비하는 자들, 또한 향기름을 만들고 전병을 만들고 또 떡을 만드는 일까지,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데까지 모두 자기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는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지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32절에도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라고. 33절에도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기록된 일들이 우리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지기가 뭘? 떡 만드는 게 뭘? 지금으로 따지자면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 돌보시는 것들, 또한 주방에서 음식 봉사하는 것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말씀처럼 모든 곳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또 안식일마다 주야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역사에 기록된 것을, 언급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들도 기억하고 계심을 알았을 것이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회복하려 했는가를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들이 후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를 버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또 황폐해진 예루살렘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그곳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 가운데 그것이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과 또한 예루살렘, 그들의 무너진 신앙의 회복의 기초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귀한 통로요, 기초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를 섬기기를,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르기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